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. 길이 나는 잔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다른 집으로